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대표단 단장으로 제17차 블록불가담 국가 순회자회의에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가 회의 기간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을 만났습니다. 김용남 동지는 18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 쿠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을 각각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동지께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 쿠바 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이란 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김용남 동지가 정중히 전했습니다. 국가수반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신들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용남 동지는 에콰도르 공화국, 볼리비아 다민족국, 짐바브웨 공화국, 팔레스티나 국가의 대통령들을 각각 만났습니다. 한편 김용남 동지는 회의 기간 우간다 공화국 수상과 엘살바도르 공화국 부대통령, 니카라과 공화국 부대통령,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을 각각 만났습니다.